그때요 준향이 문 밖을 내다보니 범칫쓴 사령들이 이리저리 야단이 났거늘 준향이 그제야 깜짝 놀래나지 하고 안차 안차 안차 내 잊었소 오늘이 제3일 종굴하더니 무술은 야다지났나 보다 내가 천일대 장방청 번순에게 인심을 파기기론 떠오르지 말란 훔쳐구리나 받으구리나 지자다리 걸었던 융문치우 살로와 무리를 받은 줄라 메고 나간다 사령을 도르러 나간다 허허 분수님 와주시오 일본 신년로 가셨더라든지 도둑이는 아니다기었으면 세상 정치가 어떻고 무술을 봤던 대여 김본수 손길을 부여잡고 죄수를 들어대여 박본수 손길을 부여잡고 오기리와 니집이라고 아니 틀르고 문 밖에 서서 주저만 하는가 들어가세 들어가세 내 방으로 들어가세 준향손이 몸에 오니 마음이 낙수 춘빙 얼음 녹듯 스르르르 불렸거라. 놔둠서 들어감시. 방으로 들어가 차를 유한지 후에 춘향이 돈 성냥 내어놓으며 가기는 같이 갈 터이나 한때 주체나 하사이다. 박번수가 돈을 보더니 여보소 현관 실행냐랬다. 여보소 현관 실행냐랴 구년이면 가사 그런 말은 내 그래도 인간이와 우리와 자네와 한문간 구실하며 효전이란 말은 말인가 이래도 쏘디려도 쏘 김본수가 돈을 보더니 한번 가지고 노는디 돈 받아 돈 받아 잘난 사람은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생날 죽고는 달린 돈 북의 공명 깨우뜬 돈 이놈의 돈아 나는 돈아 돈빌건 나에게 오는 열시구돈 바라 준향이 할 일 없어 사령 뒤를 따라가는지 사령 뒤를 따라간다 신세자탄구란 말이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떤 사람 팔자주와 양신이 구조로야 구 부대광실 높은 집을 부귀영화로 잘 쌓았니 내 신세는 의허의와 보였느냐 부모 부르를 후연들아 형제 있어 불목을 후연든가 살인강제 아 상방에 들어가 아미를 숙이고 단정히 앉았다. 사또 이를 보더니 오 그거 잘 생겼다. 어여쁘다 어여뻐. 계집이 어여쁘면 지머나간 한단 말을 과히 충정하였더니 폐월수와 허든 태도 오는 노를 보았구나. 설도문군 보랴하고 입주자사 자원하야 삼도몽을 뀐다더니 네 소문이 하장하기로 내 미량 성마다 하고 간신히 서들어 남은 부사하였더니 너 같은 저일색을 봉지를 띄었으나 녹엽성음 자만지가 아직안이 되었으니 호두타마 하던 말을 두목지어 비하면 네 기억에 다행하지? 네가 고서를 읽었다니 옛말을 들어보아라. 촉국 부인은 초항의 첩이 되고 범신 예왕은 지백을 섬겼으니 너도 나를 섬겼으면 예왕충과 같을지라. 올라가신 구관자재 도련님이 네 머리를 연쳤기로 그 도련님 가신 후에 창춘공만 할 수 있나 응당 예보가 있을 것이니 그래 관속이냐 건달이냐 어르의 생각 말고 바른 대로 일러라. 소녀 비록 기생의 자식이오나 기안에 창명한 고여연 생장하옵는데 구관댁 도련님이 연소한 풍경으로 소녀집을 찾아와서 서성가약 간청하니 노모가 허락하여 백년가약 받들기로 단단맹세하였더니 호사 담아하여 도련님을 이별하고 독수공방 주야 상사 찾을 날만 기다리온디 환속 근달 예보 말씀 소녀에게는 당치 않소. 하하하 기가 참 얼굴 보고 말들으니 안팎으로 일색이로구나. 그러나 주냐 양아, 올라가신 구관자지 도련이 천리 타향에 있는 너를 생각할 리 만무하니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분단장 곱게 하고 내 수청이나 들도록 커야라. 유부 사또님 듣조시오. 준향이 먹은 마음 사또님과 다르외다. 올라가신 부려님 비무심 고요한 차지면 반천여우 불을 파도 옥창에 영지키다가 이문비 죽사오면 황등묘 찾으가서 이비 홀용 무시 없고 반죽지에 저문달에 물어 볼까 하고 난뒤에 지쳐서질 허름허름 말씀 손주기로를 당지 않소. 이런 시절 보소. 내 분부 거절키는 간부사정이 간절하야 키는 곡절이 있는 터임. 네 소구 절절같통 형장 아래 기절하면 네 청춘이 속절 없지. 충신은 불쌍히 구지요. 열교와 불경기 부주로 또는 양반이라 예지를 아시죠? 수절부녀 억탈하면 위민 부모 도리 절차 적당하다 하오리까. 해절하라는 부정 남자 철치부심 하나이다. 호호, 내려봐라. 예. 전연 잡아내려. 예. 울방 수충통이 우르르르 달려들어 주장은 머리채를 주르르르 잡아잡고 금창. 예. 주장 잡아내리랍시다. 머리채를 상전 시절 연줄 감듯 팔부대상 비당 앞서 사월 팔일 등대 감듯 몸을 담은 날 그네 줄 감듯 위천이 남아지고 훨씬 더